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9일부터 14일까지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리아 노보스치 통신,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국제방송망, 일본의 교도통신,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종합대학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련영신문,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미국의 UPI 통신, 세네갈 신문 러퍼블레르, 기내 국내 국제방송, 7개 민주고 방송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과의 연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설된 유경김치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백두산 체스코 조선신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만경대 선현단 야영소를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조선선현단 창립 이른돌 경축행사 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으며 학생 소년들의 종합공연 세상의 부럼없소라를 관람하신 소식을, 도이출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이 소식들과 함께 새로 일떠서고 있는 영악산 비누공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올렸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 한편 인디아신문 월주미러 1일 15일호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일떠서고 있는 보건산소공장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실었습니다.